사랑이 눈물이라면 애당초 믿지 말 것을 내 곁에 머무를 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미우쳐도 부질 없는 내 맘도 모르는 채 떠난 그 사람 약속 다 생각하면 가슴에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아 이 못난 내가 이제와 누굴 원망해 사랑이 애당초 믿지 말 것을 그렇게 투정할 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뉘우치는 사나이 마음 내 맘도 모르는 채 떠난 그 사람 약속 다 생각하면 가슴에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아 숨쉬는 날까지 죽어도 못 잊을 듯